어느 비 오던 날 당신은 떠나고 난 뭔가 말하려 했지. 열려진 문 뒤로 가는 사람 그냥 보고만 서서 난 지금도 당신을 전보다 더 많이 그리워하네 하네. 그 빗속을 떠나는 내 사람아 빗속을 떠나는 내 사람아 매일 아침이면 창가에 기대어 그대를 기다려요. 어디에 있을까 지금 그대 소식도 없네. 난 지금도 당신을 전보다 더 많이 그리워하네 하네. 그 빗속을 떠나는 내 사람아 빗속을 떠나는 내 사람아. 전보다 더 많이 그리워하네 하네.